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최근 프랑스도 주사파 때문에 나라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의 주사파는 우리나라의 주사파와 좀 다르네요. 프랑스 주사파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사기로 행인을 위협하고서는 금품을 강탈해가는 주사파입니다. 주사파와 주사파. 뭐 하기야 대학 총장님께서도 이 주사파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데, 주사파든 주사파든 또 술 마시고 횡패 부리는 주사파든 아무렴 어떻습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 이동의 전 재범 학생 잘 들으셨어요? 신청곡이었죠? 저 이제 복 받겠네요. 방송해줬으니까요. 그리스 중에서 You're the one that I want 였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 존 트라볼타 음성이었고요. 자, 오늘 대학 총장님의 말씀 때문에 저희 언론계에서도 한참 긴장했었는데요. 언론계에 그 주사파가 많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방 사람들이 전부 주사파들이라고요. 아, 우리 방이라는 것은 저희 아나운서실인데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우리 방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술들을 잘 마시는데 그 주사파, 그 장음, 단음까지도 똑같아요. 저희 아나운서는 그 주사와 주사와 그것을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주사 놓는 주는 길고요. 주사파와 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주사파는 음이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느 분이 이거 그걸 잘못 알아가지고 언론계에 주사파가 많다고 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회사원인데 음악과 영화를 아주 좋아하신다고요. 참 독특한 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영화 샤커의 주제곡 Timeless Love인데요. 이 샤크는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받는 순간에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일렉트릭맨이 되는 아주 독특한 영화죠. 그래서 뭐 막 전기를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뛰쳐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사라야의 음성으로 Timeless Love 띄워드립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고등학교 친구예요.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전달될 겁니다 하면서 하이텔로 이상영 씨가 축하 사연 보내주셨죠. 영화 샤크 중에서 사라야가 부른 Timeless Love였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 주소 좀 알려드릴게요.

충북 청주 사천동에서 조윤미 씨가 엽서에 잠자리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가수의 음성이 바로 가을 냄새를 가득 풍기고 있네요. 정말 가을이 묻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클레오 레인이 노래했는데요.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이 카바티나의 가사를 붙인 He was beautiful 였습니다. 존 윌리엄스가 기타를 쳤고요. 클레오 레인이 노래를 했습니다. 클레오 레인은 재즈 가수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재즈 가수. 이 재즈 여가수들이 영화 주제가를 부를 때는 아주 독특한 향기가 나는데요. 일본에서 활동 중인 장창순 씨라는 재즈 여가수가 이번에 국내에서 공연을 갖는답니다. 그 영화 속의 재즈 해서 카사블랑카의 As Time Goes By, 피셔킹의 How About You 같은 곡들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장창순 씨가 부르는 영화 속의 재즈 한 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틀러 김호택 씨가 친구 현우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섭섭하고 슬프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현우 씨를 위한 곡 Over the Rainbow 띄워드릴게요.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이죠. 백밴드는 이정식 퀄텟이 맡았습니다. I can talk. 오즈의 마법사 중에서 Over the Rainbow, 재즈 가수 장창순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영화 읽기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상반기 헐리우드 영화를 흥행 순위별로 정성일 씨가 결산해 주십니다. 자, 영화 평론가 정성일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정민 씨께서 소개한 대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오늘이 8월 마지막 지주이기도 하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금년 상반기 헐리우드 영화를 총결산해 드릴 작정입니다. 아마도 이 프로를 들으시는 열혈 청취자 여러분들 중께서는 도대체 한국에서 뭐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 상반기까지도 정리해야 되느냐라고 분개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헐리우드 영화는 이미 우리 가장 가까이까지 성큼 다가와 있으며,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일부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개봉되고 있으며, 그 수많은 흥행 결과들이 한국 영화의 흥행조차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흥행 기록을 정리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헐리우드 영화가 한국 영화 산업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지 그 가슴 섬뜩한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현장 보고해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금년 여름에 개봉되는 수많은 헐리우드의 복병들 중에서 일부는 예상을 훨씬 벗어나리만큼 성공했고, 또 일부는 예상을 훨씬 못 미치는 실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의 여름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기록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프로를 들으시면서 케빈 코스트너의 이름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늑대와의 춤을 이후 다시 한번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기를 진지하게 바랬었던 모양입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늑대와 춤을로 아카데미 7개 부문을 휩쓸면서도 정작 자신이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놓쳤다는 것은 못내 아쉬운 결과였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로 그 감독상까지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우주연상을 못 받은 것은 헐리우드에서 케빈 코스트너를 웃음거리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케빈 코스트너는 스스로 자유했습니다. 내가 감독까지 하느라고 연기까지는 미처 할 수 없었어라고 아마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와이어트 어프라는 영화로 로렌스 캐스단이라는 서부 영화의 거의 자기 영혼을 팔다시피 한 영화 감독을 앞세워서 악역의 진 해크만을 내세워 예전에 존 포드 감독이 만들었던 걸작 황야의 결투,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했었던 존 스타지스 감독의 오케이 묵장의 결투의 그 주인공 와이어트 어프의 일대기를 3시간 20분에 걸쳐서 완성시킨 와이어트 어프로 이번 여름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제작했었던 워너브라더즈 영화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개봉 8주째 이르는 8월 23일 기록에 따른다면 이 영화의 흥행 기록은 2386만 불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작비 쏟아부은 돈은 무려 6500만 불입니다. 그런데 8주가 지나도록 2386만 불만 걷어들였으니 이 영화가 본전을 건지기는 모두 틀린 모양입니다. 이런 실패는 그 케빈 코스트너에게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헐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라면 역시 그 줄리아 로버츠일 텐데 줄리아 로버츠를 내세워서 이번 여름에 SFX 영화 아니면 만화 영화 아니면은 모두 남성 중심주의 영화이니 여배우를 내세워서 흥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디즈니 산하에 있는 부에나비스타 영화사에서는 I love trouble, 나는 말썽거리를 좋아한답니다 라는 아주 유혹적인 제목의 영화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는 여기서 사랑도 하고 모험도 하고 게다가 로맨스를 즐기며 아주 꿋꿋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신세대 여성으로 분하여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I love trouble이 번 액수는 와이어트 어프보다 조금 낮기는 하지만 2,893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봉하여 성공했었던 펠리칸 브리프에 그 비교한다면은 줄리아 로버츠는 거의 금년 여름에는 이제 그녀의 스타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결과는 맥컬레이 컬킨에 이른다면은 그가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맥컬레이는 충분히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누리는 프리미엄은 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Getting Even with Dad, 우리나라에는 아빠와의 한판 승부라고 나왔고 직역하자면 사실은 아빠와 맞먹기라는 제목이 될 텐데요. 이 깜찍한 영화도 1811만 불의 흥행 성공으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상을 훨씬 벗어나서 성공한 영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도 그 이 영화가 이런 성공을 거두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터인데요. 개봉한 후 소극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5월 달에 개봉해서 23주째 흥행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개봉된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을 보여주다시피 5,238만 불의 흥행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그 이를테면 이런 작은 규모의 그 영화들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입된 영화가 벌어들일 수 있는 아마도 최고의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또 브랜든 리가 중간에 만들다 사망함으로써 그 완성이 의심스러웠었던 까마귀 더 크라운은 사운드 칠에게 불티나는 성공에 힘입어서 이 영화 역시 5,008만 불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금년 8월 23일까지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 총결산이 되겠죠. 그 상반기 동안 모두 토탈해서 탑10의 기록은 도대체 어떤 영화들일지 궁금하시기 짝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10위에 올라와 있는 영화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개봉하면서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영화죠. 10위에 올라온 영화는 짐 캐리의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3주 3일 만에 8,282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야말로 1억 불 고지가 눈앞에 있는 셈인데 이 영화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이구동성으로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미국 토크쇼의 신세대라고 불리우며 액션 코미디 이야기에 한해서는 도무지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텔레비전에서 그야말로 뛰고 나르는 인기 스타 짐 캐리를 영화 속에 끌어들여 그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영화이기 때문에 관객들은 짐 캐리를 보러 가기 위해서 이 영화에 달려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 봄에 개봉해서 모든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최악의 점수 F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성공한 에이스 벤츄라가 짐 캐리의 성공을 예감하기는 했지만 금년 여름도 다 지나가는 8월 달에 개봉해서 이 영화가 그렇게 성공하리라고는 아마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짐 캐리의 이미지를 그야말로 만화로 끌어내고 있는데 이 영화의 흥행 결과를 보면서 헐리우드의 비즈니스맨들은 지금 헐리우드의 모든 배우들을 통틀어서 짐 캐리의 흥행 감각이야말로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짐 캐리가 그렇게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케빈 코스트너나 또는 수많은 스타들을 제치고 흥행 감각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비즈니스맨들은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스크 속편을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주 최소 규모의 SFX를 동원한 마스크가 단숨에 8,200만 불 이상을 벌어들였는데 속편을 찍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편에 짐 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그 영화를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짐 캐리는 이 속편 계약에서 아마도 단숨에 최소한 브루스 윌리스나 탐 크루즈 수준으로 건너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이 마스크의 개봉 때문에 배트맨 3편이 아주 진지하게 다음 영화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궤도 수정까지 할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위에 올라온 영화는 사실은 이보다 더 성공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만큼 성공하지 못한 매버릭입니다. 매버릭은 13주 3일간의 흥행동 그 결과로 9,4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맨 처음에 개봉될 때 프리미어지에 의하면 제가 이 영화를 소개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멜 깁슨, 조디 포스터, 제임스 가너 이 배우들이라면 60년대 락그룹 크림 이후 최강의 트리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차드 더너 감독은 이 매버릭으로 한번 서부 영화의 흥행 신화를 세워보겠나라고 야심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매버릭은 서부 영화 붐이 일어날 것에 거꾸로 찬물을 끼얹어버린 셈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매버릭 덕분에 와이어트 워프 같은 진지한 스타일의 영화가 파국을 가져왔다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흥행 결과를 보고 리차드 도너 감독은 어찌나 실망했는지 매버릭 2편을 포기하고 리솔 웨펀 4편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8위에 올라온 영화는 이미 흥행이 끝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흥행 그 상영 기간은 무려 31주 5일입니다. 그리고 31주 5일 동안 벌어들인 돈은 9,595만 불입니다. 그 영화는 8위에 올라온 영화는 다름 아닌 금년도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석권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이러한 성공을 거두자 이제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은 도대체 스필버그의 덕분일까 오스카 아저씨의 덕분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찍었기 때문에 과연 흑백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끔찍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인가? 아니면 오스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런 성공을 거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꼼꼼하게 이 흥행 기록을 따져본 전문가들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오스카상 덕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필버그가 쉰들러 리스트를 처음 개봉시킨 것은 작년 10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개봉되었을 때 말 그대로 뉴스위크, 타임즈를 비롯하여 온갖 매스컴들이 유태인 문제를 이토록 진지하게 다뤘다는 것은 놀랍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 성적은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오스카가 시작될 때까지 이 영화의 최종 흥행 기록은 늘 10위권 밖에 맴돌면서 고작 2-3천만 불의 흥행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스필버그라 할지라도 3시간짜리 흑백 영화로 흥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오스카를 받자마자 당장 10위권 내로 뛰어들어서 그야말로 금년도 흥행 기록을 휘저어놓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 덕분에 사실 미국에서는 금년 가을에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흑백 영화들이 차례로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는 어쩌면 미국의 흥행 성공에 힘입어서는 결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역시 오스카의 힘에 덕을 입어 금년 우리나라 흥행 1위를 기록할지 모른다라고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극장 개봉만으로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130만 관객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실제로 극장 개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극장들을 전전하면서 이 영화는 아마도 금년 우리나라 크리스마스까지 그 흥행 기록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7위에 올라와 있는 영화는 16주 3주째 개봉되고 있는 이 영화는 드디어 1억 불을 돌파한 1억 6만 불을 벌어들인 펠리칸 브리프입니다. 펠리칸 브리프가 처음 이런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모두들 이 흥행 결과는 줄리아 로버츠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 Love Trouble의 흥행 기록을 생각해 보십시오. 펠리칸 브리프가 정말로 줄리아 로버츠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원작자 존 그리샴의 힘 때문일 것인가 에서 지금 대부분의 흥행 관계자들의 평점은 존 그리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월 23일자 이번 주 흥행 기록에 올라와 있는 영화들을 한번 훑어보면은 7위에 올라와 있는 영화가 바로 존 그리샴의 세 번째 추리소설 The Client, 의뢰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영화는 그 스타 배우가 거의 없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타미리 존스나 아니면은 이런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러 올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4주 만에 7,384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4주 만에 이 성공은 어쩌면은 그 매버릭의 기록을 단숨에 깨뜨리고 마스크와 함께 금년의 이변으로 기록될지도 모를 만큼 아주 놀라운 흥행 성공인데 줄리아 로버츠가 펠리칸 브리프의 성공이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성공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아주 매니저들은 근심스럽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년 10위권에 들어온 영화 중에서 가장 이변은 어떤 영화를 꼽아야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금년도 흥행 6위에 올라온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놀랄만한 성공을 거뒀죠. 6위에 올라온 영화는 다름 아닌 정신없이 뛰고 달리고 그러면서도 차가 50마일 이하로 속도가 떨어진 날엔 폭발한다고 협박하는 스피드입니다. 이 스피드는 10주 3일째 1억 1,216만 불의 성공을 거둬들였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피드가 정신없이 달리는 액션 영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얀도봉의 솜씨를 보고 있노라면은 도대체 이 영화가 이전에 우리가 보았었던 존 맥티아난의 다이하드나 또는 폴 바오벤의 원초적 본능이나 지금 개봉 중인 제임스 캐머런의 트루라이즈에 비한다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영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화는 놀랄만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 다이하드가, 존 맥티아난의 다이하드가 1억 불을 채 벌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액션 영화가, SF 영화가 아닌 액션 영화가 1억 불을 넘는 경우란 아주 드문데, 얀드봉은 그의 데뷔작으로 그 기록을 단숨에 돌파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비평가들이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영화는 너무 지나칠 만큼 헐리우드가 SFX 특수 효과에 의존하고 있었지만은, 이 영화는 촬영 감독 출신의 얀드봉이 SFX를 거절하고 스턴트 액션만으로 승부한 것이 일종의 회고 취향의 순수한 활동사진적 재미를 불러일으켜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안겨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피드의 성공의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액션 영화가 3년 주기로 성공한다라는 헐리우드 특유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은 의외로 액션 영화가, 그러니까 SFX에 힘을 빌리지 않는 액션 영화가 거의 없다는 것이 스피드를 더욱 그 돋보이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5위에 올라온 영화는, 이 영화는 그 6위에 올라온 스피드와는 달리 의외로 흥행 성적이 부진한 영화입니다. 5위에 올라온 영화는 다름 아닌 제작비만도 1억 2천만 불을 들였다는 True Rise입니다. True Rise는 사실은 제임스 캐메론은 모든 것을 다 놓쳤습니다. 개봉 일자도 놓쳤고 또 제작비도 훨씬 초과시켰고, 게다가 어떤 점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터미네이터 2편 이후 제임스 캐메론이 보여줄 SFX에 대해서 기대보다 덜하다라는 평가까지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True Rise는 5주 3일째 자신의 제작비를 들였었던 1억 2천만 불을 조금 넘어선 1억 2,095만 불에 지나지 않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True Rise가 순수한 오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캐메런의 야심작이라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캐메론은 좀 특별한 형태의 감독입니다. 그는 결정판이 없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이 영화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노라는 것은 제임스 캐메론의 머릿속에 아예 없는 사고발상입니다. 캐메론은 언제나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실험작으로 그 영화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캐메론의 다음 영화를 항상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캐메론의 영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일리언 2편을 찍으면서 그는 어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비스에서 헐리우드 영화 사상 최대의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찍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비스에서 그것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어비스가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음 영화를 준비하는 액체 SFX 특수효과를 실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 선보였었던 액체형 SFX는 터미네이터 2편에서 T-1000을 액체 터미네이터로 등장시키는 것으로 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액체 터미네이터의 결정판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터미네이터 2편이 실험하는 것은 영화를 디지털로 찍어볼 수 없겠는가라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첫 단계로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동원하여 이 영화에서 새로운 SFX의 개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SFX의 개념으로서의 디지털 개념으로 True Rise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SFX 화면을 구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해리어 전투기가 떠서 보여주는 그 수많은 액션 장면들은 실사와 컴퓨터 그래픽스와 SFX 효과를 교묘하게 디지털로 모두 그려내서 합성한 화면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캐메론의 야심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건물에서 보여지는 그 수많은 SFX 장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의 상당수의 장면들이 중력 법칙을 벗어난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SFX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화면을 경사 앵글로 만들어 360도 회전하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카메라가 360도 경사로 회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임스 캐메론의 다음 영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영화는 다름 아닌 스파이더맨입니다. 원래는 터미네이터 2편 이후 스파이더맨으로 직접 건너뛸 예정이었으나 스파이더맨을 찍기에는 아직 SFX 기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트루라이즈를 찍었었던 것인데 그 문제를 트루라이즈에서 해결했으니 스파이더맨의 SFX가 어떤 것이 될지는 여러분들 대충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예상이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건물을 타고 오르며 뛰고 달리는 스파이더맨을 스파이더맨의 포인트 오브 뷰, 시점 쇼트를 통해서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화 세상 최초로 건물에서 이른바 중력법칙에 어긋나는, 중력법칙에 심지어 저항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각도에서 찍은 장면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캐메론 인터뷰에 따른다면 스파이더맨은 영화 전편을 디지털로 찍는다는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4위에 올라온 영화는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제목을 얘기한다면 정말 의외로 미국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2주 3일 동안 흥행에 성공한 고인돌 가족입니다. 고인돌 가족은 1억 2,717만 부를 벌어들였는데 여러분들 아마 당장 의심하시겠죠? 아니 도대체 이 형편없는 영화가 어째서 그렇게 성공한 것이야 하겠지만 이것은 미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평론가들은 이 영화에 모두 F학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흥행 전문가들은 이 고인돌 가족을 실패할 수 없는 기획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원작 만화 영화는 텔레비전에서 보여진 이 만화 영화는 미국에서 가장 장수한 만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 영화가 장수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세련되고 지나칠 만큼 세련되고 뛰어난 만화 영화들에 비해서 아주 어리숙하고 못난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린트스톤 고인돌 가족을 보러 온 대부분의 관객들은 8살에서 12살 어린이들과 40살이 넘은 어른 관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돌 가족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터뜨린 것은 대부분 10대 관객들입니다. 또는 영화에 아주 능수능란한 관객이 되어버린 20대 관객들일 것입니다. 그 10대와 20대 영화광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들 세상의 관객은 10대와 20대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화들이 영화광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자기의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3위에 올라온 영화는 로버트 저메키스가 오래간만에 돌아온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주인공을 탐 행크스가 맡아서 미국의 지난 30년간의 드라마를, 역사를 포레스트 검프의 눈으로 그려낸 SFX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SFX가 철저하게 동원된 SF,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 영화가 아닌 SFX 인간 드라마로서 성공한 것이며 이 성공 기록은 무려 2억 671만 불입니다. 2억 불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SFX라면 누구나 다 SFX 영화를, SF 영화를 떠올려오셨겠지만은 SFX가 비로소 드라마에 들어간 영화라는 점에서 저메키스는 그가 여전히 SFX를 가장 영화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영화광이라는 사실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2위에 올라온 영화는 이제 이미 흥행이 끝난 영화, 31주째 흥행 기록으로 2억 1,919만 부를 벌어들인 영화 미세스 다파이어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국에서는 그 여장 남자 이야기가 인기가 있는데요. 그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었던 투치 기억나시죠? 이 투씨도 개봉되던 해에 흥행 3위에 올라섰었습니다. 이 영화 흥행의 초점은 역시 로빈 윌리엄스일 텐데요. 로빈 윌리엄스를 뭐 때문에 그렇게 관객들이 보러 왔을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 알라딘을 떠올려 주십시오. 거인 지니에서 그 목소리 연기를 했었던 로빈 윌리엄스가 이번에는 여자로 등장하여 여러분들을 신나게 웃겨줍니다라는 광고 카피는 말 그대로 흥행 블록버스터를 터뜨리는 키포인트가 되었고 다우파이어는 이 다우파이어 부인은 미국에서 이 역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위는 눈치채셨겠지만 라이언 킹입니다. 9주 5일 만에 2억 5,136만 불을 벌어들였는데 이미 이 기록은 그 역대 흥행 10위에 올라선 것이며 그리고 3억 2천만 불을 벌어들인 쥐라기 공원까지 7천만 불을 추적하면 됩니다. 7천만 불이 무슨 아이 이름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추수감사절까지 흥행 행진을 계속한다면 결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 한 해 흥행 1위에 디즈니가 등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야말로 부진했었던 디즈니의 지난 30년간을 종지부짓는 멋진 영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그렇다면 라이언 킹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영화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영화광들과 영화평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공의 비결은 토탈 마케팅의 성공입니다. 디즈니는 이제 영화로 성공하기보다는 영화 캐릭터와 영화 관계 그 온갖 상품에 토탈 머천다이징으로 돈을 벌어들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만화 영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라이언 킹의 성공에 심취한 나머지 그리고 라이언 킹이 토탈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음으로써 이제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사라는 생각에 어쩌면 디즈니의 만화가 슬럼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디즈니를 사랑하는 팬들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금년도 상반기까지 헐리우드 영화의 그 탑10 기록을 설명해드렸는데 과연 그렇다면 금년 가을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이런 기록을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영화가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9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일 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네요. 흥행 1위, 헐리우드에서 흥행 1위한 영화 라이언 킹 중에서 한 곡을 마지막으로 골랐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어요. 서울 송파구의 장재원 씨, 경남 진주의 신훈정 씨, 울산의 박재범 씨, 인천 효성일동의 박탐이 양, 서울 종로구 신영동에서 닉네임 덕이라고 하신 분, 그리고 대전 대덕구의 이혜옥 씨, 경희대의 정진욱 씨, 서초동의 김진우 씨, 대전의 박진숙 씨, 그리고 정원조 씨, 옥창현 씨, 박상근 씨, 김용덕 씨, 수원대 국문과 3학년에 계신 분, 그리고 양정배 학생 듣고 계시죠?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There's a calm surrender to the rush of day. When the heat of a rolling wave can't be turned away, an enchanted moment, and it sees me through. It's enough for this restless warrior just to be with you. And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It is where we are. It's enough for this warrior. Thank you.